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열의소 떨세 즈음에서 재중조선인 정윤하회가 14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청화 보고에서 3. 저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했습니다. 토론들에 이어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발표 열의소 떨세 즈음에서 재중조선인 청년 앞에 연변지구 협회도 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